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말씀 나누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말하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의 부유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위탁하고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 말씀은 능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본문 구조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딱 선언하고 지키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리고 서게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24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이 앞에까지 모두 다 말한 다음에 여태 권면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영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 근거를 지금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5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정말 아름다운 송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근거를 지금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그는 능히 우리를 서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니들이 이제 지켜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 이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어서 이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외적으로라도 감해주지 않았으면 사람은 믿으면 지킬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럼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길가밭이고요. 나머지 세 개의 밭의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돌짝밭에 있는 사람과 가시나무밭에 있는 사람과 가시나무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옥토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동일하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짝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시밭에 나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믿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말 뒤로 물러나 정말 침륜에 빠질 믿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픔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고통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백성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허락하시며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여 압니다. 우리는 아파봤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죠. 우리는 아직 상처가 있죠. 예.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지키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배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죄의 비참함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없기도 원하고 이걸 또 배우기도 원하는 모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키심이 있다라고 지키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결하고 관련하여 유다는 오늘 폭탄 같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허락하시면서 지키신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나 결국 그 어떤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큰 기쁨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아무런 흠도 없는 모습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날에 서게 될 것이고 주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의 말씀은 그래서 영화에 대한 예, 무비가 아니죠. 예, 영화 무비가 아니라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한 단어죠. 영화, 즉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송영의 찬송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 이렇게 유다서는 마지막 피날레의 송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왜? 슈퍼모델 송영이죠. 어? 아니. 난리 났네. 자, 영화에 대한 가르침은 자 기본적으로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따라해봅시다. 죄. 죄. 죄. 죄. 예, 죄예요. 영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예. 인간은 있잖아요. 죄와 관련되어서 설명되어질 때 세 가지 상태로 죄와 관련되어서 설명합니다. 사람의 상태를 죄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마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내 마음의 금령, 법령, 뭔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규칙, 규율, 헌법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한 복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고 언제라도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또는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들의 진학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앞으로 어떤 자기의 삶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죄의 문제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죄에 의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관련하여 인간의 상태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예,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아까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세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의 상태는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는 언제적의 상태였을까요? 지금은 이런 상태가 없습니다. 태초. 그렇죠. 태초에 아담. 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예. 창조 때 아담이 이런 상태였다라고 해서 그가 의와 불의, 거룩과 오염 사이에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뭔가 백지 상태, 의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오염도 아닌 어떤 중간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의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의를 가지고 있었고 거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또한 심히 기뻐하신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가 심히 기뻐하시는 상태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의 죄와 관련된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뱀의 꿰매 넘어간 여자 하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는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은 그에게 죄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패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 죄책은 무엇이냐면 죄의 책임이고 이 죄책으로 인하여 우리는 형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죄를 지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책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이폰 6 플러스가 너무나 탐이 나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훔쳤어요. 이렇게 훔쳤으면 사람들은 죄책이 있고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하나 죄를 졌을 때 단순한 죄의 죄책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성경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게 돼서 이것에 관련된 속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냥 바늘을 하나 훔쳤으면 바늘 하나 훔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 안에 오염이 계속 부패와 오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오염과 부패로 인하여 이 바늘 도둑이 결국은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아담의 타락은 그저 단순한 죄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책뿐만 아니라 오염을 가지게 됐고 이 오염은 계속 이 죄책뿐만 아니라 오염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 버렸냐면 오염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되게 이상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형성되는 존재, 죄악과 함께 형성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시편 51편 우리 시편 51편 5절을 찾으셨어요? 네, 우리 희영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내가 어머니의 태 중에서 만들어질 때 죄 중에서 내가 수태되었고 내가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함께 오염된 상태 가운데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나 예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존재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모든 이 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 가운데 파고들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오염됐고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죄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인간의 의지가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인간은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은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성이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오염은 인간의 감정은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 존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협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많은 쓴 것들과 아픈 것들과 상처들과 고통들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모세는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가 그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 가운데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죠. 저마다 다 자기를 어떻게 속이고 자기를 위로하고 뭔가 자기 안에 무언가를 해서 그 비참함을 감추고자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고 뭔가 무화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려워 나무 뒤에 하나님을 숨고 있는 그런 인간의 실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비참함의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미 세 번째 상태를 안에 법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상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죄에 대하여 살겠느냐 너희들은 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날에 온전히 전 존재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보다도 더 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락과 은혜를 아무런 저항이나 반대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지복의 상태에 들어간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 선생님은 바로 이 글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화는 있잖아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들어가게 되는 데는 두 가지 관문을 경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죄죽음. 아니요. 죄죽임 말고요. 회심. 회심 말고요. 오. 예. 거긴 영화가 아니고 성화로 들어가게 되고요. 영화로 들어가게 되는 무엇이? 부르심. 네? 죽음. 죽음입니다. 네. 부르심. 죽음입니다. 죽어야지. 예. 우린 죽었을 때 있잖아요. 우린 죽었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영화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 재현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하늘에 기록된 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 온전하게 된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성도들은 오랜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영적인 전쟁을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진리 전쟁이며 이 전쟁은 도덕 전쟁이며 이 전쟁은 사랑을 하기 위한 전쟁이며 이 전쟁은 섬김과 희생을 위한 전쟁이며 이 전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에 이 모든 전쟁을 그치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제 죄와의 모든 갈등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만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깨닫습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고 다 소멸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욕들 안에 죄성은 조금도 섞여져 버리지 않은 마음의 모든 소욕대로 감당하고 마음의 모든 만족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두 단계, 영화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 재림할 때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 영화의 또 다른 성취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화의 완성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만 있어도 안 되고요. 몸만 있어도 안 돼요.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지음받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고 그래서 그냥 영화된 영혼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된 영혼은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은 죄가 역사하고 있고 죄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수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닙니다. 영혼과 몸의 유기체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흔적은 이 죄의 모든 어떤 잔재들은 다 사라져서 영혼과 몸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 그런 존재로 영화된 상태를 갖게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그날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안에서 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울 필요도 없이 온 존재 안에서 어떤 분리나 갈등을 느낄 필요도 없이 내적인 어떤 갈등이나 투쟁 없이 온 존재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영화의 상태에 대하여 유다는 오늘 세 가지 말로 위로하며 소망을 줍니다. 첫 번째로 영화된 상태는 그의 영광 앞에 서게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 앞에 서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죄송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그의 영광 앞에 서게 된 상태. 그의 영광 앞에 서게 된 상태. 이게 영화의 첫 번째 유다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화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던 몇몇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 앞에 서게 된 상태. 네. 이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간증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선 분명한 성경에서 나왔던 이사야의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발광가에 그 하나님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에스겔의 환상들. 그리고 정말 그 다메섹에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던 사도 바울과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도 요한의 그 영광을 보았던 그런 것들. 스펄전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의 회심 체험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졌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고백들에 대하여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것 같았고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던 너무나 그 영광이 아름다워서 그 무엇에도 시선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았던 가장 아름다웠던 자연 경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웠던 경관, 장엄한 경관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숨이 딱 멈추게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헉 막 이렇게 탄성과 신음이 함께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웠던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거기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그림자적으로 희미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것 앞에 우리는 탄성을 지르고 신음하게 되고 정말 헉 이렇게 그냥 찬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희미하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분명하게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아름다움 가운데 황홀하게 될까요? 그런 황홀한 영광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영광 이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상태와 비교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이 아니라 진노 앞에 서게 될 자들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받게 될 결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그의 진노가 아니라 그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자들이다. 이 경배는 큰 행복이며 이 경배는 큰 만족이며 이 경배는 큰 기쁨이다. 바로 그 영광의 아름다움 안에서 앞에서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로 그곳에 서게 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갖다가 내가 너 나이가라 구경시켜줄게.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구경시켜줄게. 내가 너를 능히 거기에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겠어요? 기쁨이 오겠죠. 야 나이아가라 이렇게 와 구경할 수 있다. 와 제주도 거기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거 너 내가 구경시켜줄게. 예. 기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지금 너무나 큰 것이어서 여러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님의 그의 영광 앞에 능히 서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그곳에 완전히 본체를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아멘. 예.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서게 됐죠. 자, 영화된 상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유다 선생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상태는 자, 따라해 봅시다. 흠이 없는 상태. 흠이 없는 상태. 예. 다시요. 흠이 없는 상태.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과 자기의 오염과 자기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 그냥 진노 앞에 서는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는 그 다음 말을 잊지 않고 연결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흠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입술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조금도 결점이나 오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도 요한조차도 이 회심을 경험한 사도 요한조차도 이 땅 가운데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유다는 그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 앞에 너희가 서지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것이다. 너희는 다르게 설 것이다. 너희는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너희 안에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사야와 사도 요한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흠이 없는 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는 이제 없음에 대한 부정관사고 모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결점, 사회의 비웃음거리, 비난, 조롱거리, 불명의 오점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의된 단어로 보입니다. 예, 다시요. 이 모모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의된 단어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비난거리,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런 의미에서 결점과 오점 불명예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어떤 사람의 비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모욕과 조롱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비난할 수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성격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실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있을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실패 이후에 있을 조롱이 두려운 것이죠. 예. 조롱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웃음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할까봐, 예. 누가 나를 놀릴까봐. 예. 이런 건 어린아이 때부터 있습니다. 그냥 예언이만 돼도 놀리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 공격적으로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예. 예. 뭔가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사실 비난과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 요즘에 뭐 킬미 힐미라는 드라마라는 게 있다면서요. 킬미 힐미? 네. 아닌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뭐 킬미 나를 죽여줘라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힐미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말로 들렸다는 뭐 여튼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뭔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자기 안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것으로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하면서 방어막을 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다. 너는 자유다. 너는 흠이 없는 상태로 전혀 비난만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정말 두려울 만한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라 나여 완전하게 되었도다 라는 선언과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아니라 그 영광 앞에 복이다 나로 완전하게 되었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누가 비난할 것이냐? 누가 정죄할 것이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오.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성취가 바로 그날에 흠없이 서게 되는 우리라는 것이죠.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던 그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면서 나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두려워하며 비난을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숨겠습니까?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넣어주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이 흠이 없는 상태가 완전함으로 성취되는, 예. 온 존재에 실현되는 그것,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된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자, 영화된 상태는, 자, 따라해봅시다. 큰 즐거움의 상태이다. 큰 즐거움의 상태이다. 아멘. 영화된 상태, 마지막 첫 번째는 그의 영광 앞에 서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상태이고, 세 번째는 큰 즐거움의 상태, 큰 기쁨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이고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특징이 흠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라면, 내적, 그 사람의 내적인 특징은 뭐냐면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기쁨은 아갈리아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갈리아시스, 뇌 큰 기쁨, 환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환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뭔가 그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큰 기쁨에 대한 단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뭐 그 엘리자벳의 그 큰 기쁨 있잖아요. 예. 그 기쁨. 그리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그 아들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환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신적인 기쁨에 대해 쓰여지는 단어로 매우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있는 이 기쁨은 이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고요. 이 기쁨은 이것보다 승한,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그날에 이 큰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구원의 감격의 정수에 해당하는 기쁨이며, 이 영화의 상태의 이 기쁨은 바로 절정의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상태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완전한 상태의 정서는 무엇이냐면, 바른 상태의 그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의 상태가 바른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세상은 잘 모릅니다. 뭔가 무정서의 상태가 가장 좋은, 뭔가 중용의 무정서, 아무데도 치우치지 않는 무언가, 이렇게 무정서의 상태가 가장 바른 상태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서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상태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 같은 상태 있잖아요. 아이들은 좀만 하면 막 웃잖아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른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예. 그냥 대상이 없는데 기뻐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이유가 없이 괜히 기쁘고 즐거우면 이거 안 돼요. 예. 기쁨에는 이유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구원과 복음과 형제들과 교회와 모든 거룩한 것들이 바로 기쁨의 대상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그분 자체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볼 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볼 때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함께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봤을 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만족되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존재 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누립니다. 지체들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누립니다. 자기 자신을 누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한 모든 분열. 죄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지체들과의 분리.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요. 이렇게 하와를 밀쳐내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분리가 일어나고 자기 안에서에도 분리가 일어나죠. 죄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와 자연사의 관계에서도 분리가 일어나죠. 이런 모든 관계의 분리들이 해결이 돼서 참된 만족 가운데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6절 17절 우리 살레미가 예, 큰 목소리로 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고난받는 형제들, 그들은 당시 굶주렸죠. 그런데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시에 고난받는 형제들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들에 광야 가운데 뭔가 십자가형처럼 그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상하게 되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왕자가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너희들을 먹이시며 너희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단지 한 번의 위로나 아니면 토닥여주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토닥여주시고 그냥 위로해주시는 것을 지금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그것 이후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위로해주시고 토닥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토닥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날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토닥임과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서의 모든 슬픔이 없는 상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서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예 눈물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더 이상 울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런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닦아주시는 것, 모든 슬픔을 제거하시고 기쁨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영화의 교리는, 이 영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것은 사탄에 대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투구가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 보면 구원의 투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는 있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미래적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소망은, 구원에 대한 이 소망, 이 영화에 대한 이 소망, 온전케 될 것에 대한 이 소망은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영화에 대한 이 소망, 이 구원에 대한 이 복된 소망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를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큰 즐거움으로 설 것에 대한 이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의 이 소망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부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절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제거해 버리려고 원수는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소망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 읽겠습니다. 자기 성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덩어리의 그 무엇이 믿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같은 거예요. 한 덩어리의 그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옵션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예.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는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을 공격하여 우리로 이 투구를 없애버리고 투구 없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차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그 원수에게 잡아서 삼킨 바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이 영화의 교리 구원의 소망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 가르침은 아주 강력한 송영과 찬양의 원인과 이유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만큼 이 가르침에 대하여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에 치열한 만큼 이 가르침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 치열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 감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의 소식이 더 감격적인 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큰 기쁨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내적인 불만족이 해소되고 모든 관계들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슬픔을 경험한 모든 이 슬픔들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고 주께서 드디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을 소망합시다. 우리는 능히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 황홀한 그 영광 앞에 아무런 비난받을 것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에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는 그날에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 환난에 경한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